살아온 길 험준한 출렁의 길 너마다 끝이 없는 수행길 크고 작은 고통이었네 번뇌도 고통도 사라진 열반석을 걸으면 깨달음의 세계 이르러 부처님의 뜻을 따르리 향기 가득 열반의 세계 만다라와 곱게 피었네 고통과 번뇌 어둠 속에서 새들의 노래 들리네 기쁨도 슬픔도 욕심껏 살아온 길 고난과 불행의 길 살아도 끝이 없는 수행길 크고 작은 번뇌였네 사랑과 반야석을 걸으면 깨달음의 세계 이르러 부처님의 법을 따르리 광명 가득 반야의 세계 적백년화 곱게 피었네 참회의 눈물 해탈 속에서 천상의 노래 들리네 기쁨도 슬픔도 하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라야 반야의 지혜 속으로 언젠가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언젠가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